HUBS. Home baking. 매주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입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벌써 봄이 찾아오고 있네요. 봄 하면 벚꽃이죠? 캠퍼스에 벚꽃이 가득 폈을 때 벤치에 앉아 동기들과 얘기하고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설레네요. 새내기분들도 이번에 꼭 해보시길 바라요. 벚꽃이 빨리 피기를 기도하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러브블러썸 달콤한 아침 새하얀 이불 위로 닿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한 스푼 담긴 소리 헬로 헬로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왜 이리 나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 거려서 향기로운 봄바람이 나 불러리고 볼에 앉은 햇살마저 완벽한걸요 새하얗게 춤을 추는 꽃잎을 보며 그대와 둘이 걷다 보면 아하 아하 두 번째 쿠킹 시간에서는 초코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초코 소라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유래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소라빵에 대한 유래는 없다고 해요. 다음 주에는 꼭 재밌는 유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료 소개로 넘어갈게요. 강력분 250g, 설탕 30g, 드라이이스트 5g, 소금 5g, 달걀 1개, 우유 105g, 마지막으로 무염버터 35g을 준비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일반 식빵 반죽 재료와 같죠?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재료가 너무 차가우면 반죽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달걀, 우유, 그리고 버터는 실온에서 찬기를 꼭 빼주세요. 그럼 반죽을 시작해봅시다. 강력분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볼에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반죽이 노랗게 되었다면 강력분을 채쳐서 넣어줍니다. 베이킹에서 채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덩어리져 있는 가루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채를 여러 번 칠수록 식감이 부드러워지니 참고해주세요. 사실 저는 귀찮아서 채치지 않았던 적도 많아요. 제가 많이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완성하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채친 강력분은 주걱을 사용하여 11자를 그어주며 밑에서 아래로 가볍게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섞이는 게 맞나 싶지만 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섞어주면 어느새 한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조금 더 빨리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뭉쳐졌으면 손으로 열심히 치대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15분 동안 랩핑 후 숙성시켜줍니다. 20살 겉자 집앞이야. 너와 내가 함께했던 너와 내가 걸었었던 발끝에 하얀 빛이 흩날릴 때쯤 기다리고 기다렸던 눈물 나게 아름다운 날씨는 향기마저 so beautiful so wonderful so beautiful 봄처럼 내 손 잡아줄래 beautiful girl so wonderful 완벽한 하루니까 One step, two step, and three step And that falling Want to be with you One step, two step, and three step You're so lovely 15분이 지난 후 랩을 제거하고 반죽을 손으로 넓게 펴주세요. 이렇게 펼쳐진 반죽 중간에 버터 35g을 넣고 5에서 7분간 열심히 반죽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반죽을 늘리고 찢어주세요. 제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처음에는 바닥에 반죽이 달라붙지만 버터가 스며들면 반죽이 다 떨어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버터가 다 흡수되었다면 5에서 7분간 반죽을 내려치고 접고를 계속 반복해줍니다. 그럼 이제 랩을 씌우고 크기가 두 배가 될 때까지 발효시켜줄게요. 공기남 심술. 마냥 반갑지 않아. 첫 부연 하늘을 보면 괴괴한 먼지로 뒤덮인 이 도시 내 눈, 코, 입 모두 심술이 났어. 답답해 목이 아파와 심각해 눈이 따가워 그리워 파란 하늘이 보고파 하얀 구름도 나 예전으로 갈래 다시 돌아갈래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내 전으로 갈래 다시 돌아갈래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해도 마냥 반갑지 않아 온통 하얀 거리를 보며 괴괴한 발길로 멀어진 이 도시 내 눈, 코, 입 모두 심술이 났어 답답해 숨이 막혀와 심각해 발효될 동안 저희는 틀을 만들어 봅시다. 사실 틀이 없어도 저희는 종이랑 호일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굳이 비싸게 틀 사지 말자고요. 두꺼운 정사각형 종이를 말아 고깔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가로 길이 12cm를 추천합니다. 종이를 돌돌 말고 튀어나온 윗부분은 안쪽으로 접어서 둥근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풀리지 않도록 종이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종이를 은박호일로 예쁘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만든 틀은 옆에 잠시 보관해주세요. 그럼 초코크림을 만드는 재료를 소개할게요. 우유 300g, 버터 20g, 노른자 3개, 설탕 60g, 박력분 12g, 옥수수 전분 7g을 준비합니다. 전분은 감자 전분도 가능하니 집에 있는 아무 전분이나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다크초콜릿 80g과 누텔라 50g을 준비해주세요. 누텔라가 없다면 다크초콜릿 30g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텔라가 들어간 게 더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펜타곤 불꽃 이것이 저리 그려낸 스토리야 내 스토리야 우린 빛바람에도 꺼지지 않아 불꽃이야 Never get tired of love 가끔 넘어진 바람에 상처투성이 됐지만 불상 짓는 건 난 못해 yeah. 슬퍼하지 마요 여전히 웃어 지저시게 웃어 지저시게 바보 같다고 해도 우리가 모인 건 기적이래 포기 못한데도 영원히 약속했으니까 여기 내 손 잡아줄 거죠 세상이 끝나도 말이죠 얼어붙은 내 눈물을 녹여준 숨 기억하죠 아직도 그날 많이 울었고 그렇게 우린 피어났죠 밝게 타오르는 불꽃 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지금은 말야 너뿐인데 말야 내게 너가 없다면 많이 아야 줄 거죠. 무대가 끝나도 말이죠 혼자 남은 시간이 외롭지 않게 기억하죠 아직도 그날 많이 울었고 그렇게 우린 피어났죠 크게 타오르는 불꽃 hey, 우리 시들지 않는 꽃 다시 더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위주 확인해 yeah. 그 빛을 따라 걸어요 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밝게 떠오르는 불꽃 그럼 초코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볼에 노른자 3개와 설탕을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다 섞고 뻑뻑함이 사라졌다면 박력분과 전분을 넣고 다시 한번 저어주세요. 그 다음 가스레인지를 켜고 우유와 버터를 넣고 가장자리가 끓어오를 때까지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인 버터와 우유는 방금 만들었던 재료에 천천히 부으면서 설탕을 온전히 녹여줍니다. 이렇게 다 부었다면 체에 한번 거르고 냄비에 다시 담아주세요. 커스터드 크림은 중약불로 계속 젓는 게 포인트죠? 불은 중약불로 맞추고 쉬지 않고 계속 저어주세요. 크림이 걸쭉해졌다면 초콜릿과 누텔라를 넣고 대충 섞어주면 끝입니다. 노른자는 따뜻한 온도에서 세균이 잘 번식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릇에 옮기고 랩을 씌워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꼭 식혀줘야 합니다. 어쿠스틱 콜라보 Be Your Star 지루한 일상이라도 너라는 색을 더하면 모든 게 전부 특별해져 그게 너라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너를 생각하고 있어 아주 사소한 습관들도 너를 닮아가 너와 어둠이 물든 밤하늘 어느 날 올려다보면 그곳에 네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발효가 끝난 빵반죽을 꺼내와 8개로 나누고 둥글게 굴리며 표면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랩을 씌워 15분간 3차 발효를 시켜주세요. 발효가 다 끝났다면 반죽을 길게 늘려 틀에 돌돌 말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거의 다 완성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븐에 굽기 전 진짜 마지막 발효를 40분간 해줍니다. 그럼 반죽을 마친 반죽 위에 달걀 노른자를 잘 발라주고 180도 오븐에서 11분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커스터드 크림을 꺼내와 짤주머니에 잘 담아주고 빵에 꽉꽉 채워서 넣어주세요.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제품은 유통기간이 짧으니 최대한 빨리 드셔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답이 산타를 안 믿어. 행복을 찾아서 저 멀리 떠날까. 너를 만나서 과연 행복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고 막 나가기엔 이제 나이도 비찬 것 같은데 산타를 안 믿어. Oh, oh. Don't believe in you. 난 산타를 안 믿어. Oh, oh. I don't believe in you. Yeah. Santa Claus is not coming to town. Last Christmas was duty blue. And this Christmas 더 답 없어. 흰 눈은 바라지도 않아. 선물도 필요 없어. 내 소중한 사람들 만난 건 돌지 마라. 빨갛게 빨갛게 더 칠해 내 맘에 까맣게 그린 마음 모두 새롭게 시작해. 다가올 내일이 기다려줘 두근두근대 색은 내 건데. Yeah, yeah. 마법 따윈 없어. 천천히 나를 기다려. 산타를 안 믿어. 오늘의 자판기. 디저트와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초코소라빵과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우유입니다. 소라빵을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코가 입안에 훅 들어오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소라빵은 빵을 뜯어서 초코에 찍어 먹어야 하죠. 하지만 빵을 계속 먹다 보면 밀가루 때문에 목도 막히죠. 그럴 땐 달달한 소라빵 한 입과 우유 한 모금.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내 사랑은 겨우 외곽밖에 안 돼. 세븐틴 겨우. 만들어봐요. 이번 주 꼼지락 홈베이킹에서는 추억의 간식 초코소라빵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확실히 제과에 비해 제빵은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빵 만드는 과정은 힘들고 귀찮지만 직접 만들어 먹으면 뭔가 감격스럽고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주는 맛있는 초코쿠키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고성이었습니다. H. UBS.